너무 늦어버려서 미안. 나 알다시피 좀 많이 느려서 몇 번이나 읽어도 난 믿어지지 않았나 봐. 답을 할 수 없던 질문들 다음날에 많이 웃겨줘야지. 난 그랬어.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넌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널 알아주지 못하고 다 실없이 굴던 내 모습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. 내일 맛있는 거 먹자고 혹 영화라도 볼까 말하던 내가 나 그대로 다시 돌아가 네 앞에 선다면 하고 싶은 말 너무나 많지만 그냥 먼저 널 꼭 안아보면 안 될까. 잠시만이라도 나 그대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된다면 그때보다는 잘할 수 있을까. 뭔가 그럴듯한 말을 하고 싶은데 나 아무래도 내일 쓸까봐. 어차피 달라질 건 없다고 널 이미 모두 잊었다고 잊지도 않을 수 있겠지.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모른 척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어. 그래도 어쩌면 나는 그대로일지 몰라. 사실 아직도 그 답은 잘 모르겠어. 미안하단 말을 안 할래. 그렇게 되면 끝나버릴까 봐. 혹시 내일이면 알게 될 수 있을까.